이제 그 우와 써니 형 일로 가운데로 오세요. 네. 쨍쨍해가 빛나는 오늘은 사랑하는 햇살의 생일날 온종일 난 햇살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할까 고민했죠. 뭐 할까나? 난 가까운 천지에 들러서 생일을 위한 노래 부르죠. 그 다음엔 햇살에게 다가가서 축하의 생일빵을 했죠. 아빠는 햇살을 보며 축하의 생일빵 너무 통쾌해. 이 세상에 단 한 번뿐인 생일빵과 그대 위한 강한 내 펀치. 사랑하는 햇살을 만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릴 우연. 따뜻하게 비추는 햇살이기에 우리가 너무 고마워. 쏘리 선이는 우리의 햇살. 햇살. 선이는 그런 햇살 없어. 어떻게 알아? 봤어. 쨍쨍해가 빛나 오늘은 사랑하는 당신의 생일날. 여기가 하이라이트다. 온종일 난 당신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살까 고민했죠. 난 가까운 관계에 들러서 잘 안 들려요. 높은 깔창에 내 맘 담았죠. 깔창이 최고야. 그 다음에 슈퍼마켓으로 가서 야, 야, 얘 괜찮아? 오늘은 사랑하는 당신의 생일날. 아, 당신 온종일 난 당신을 생각하면서 써니 무엇을 살까 고민했죠. 맞아. 빵. 써니 생일 축하해. 깔창이 필요한 거죠. Happy birthday 우리 당신. I love you. 잠깐만요. 이게